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6일과 7일 중국, 영국, 프랑스, 우루과이, 쿠웨이트, 이집트, 모리타니, 러시아, 나이지리아, 민주공고, 도이출란드의 신문, 통신, 잡지,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통신,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보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 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하시는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